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금덕광업연합기업소 금걸광산 사오갱 고경찬 영소대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 전문 전달 모임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금덕광업연합기업소 일꾼들, 영소대 대원들, 가족소대원들, 광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연은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보내주신 축하 전문을 김기남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경려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축하 전문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결사분발하여 떨쳐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보람찬 총진군에서 말리마 기수 선구자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